경의하는 김정은 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의 상세한 요지를 프랑스 조선친선협회가 뷰올레틴 제127호에 게재했습니다. 뷰올레틴은 대회에서 보고를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분원을 모시었습니다.